back. 난 네가 없으면 가슴이 턱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어. I want you back. 네가 없는 내 모습 상상해본 적 없고 원해본 적도 없어. 너여야만 해. 타오른 내 심장은 아니면 안 돼. 내 질문에 대답은 갈색 머리부터 하얀 발끝까지 내 것이어야 해. 움직일 수가 없어. I want you back. 네가 없는 내 모습 맹세코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어. 너여야만 해. 타오른 내 심장은 아니면 안 돼. 내 질문에 대답은 갈색 아니면 안 돼.